H UBS. '한양인 세계 일주'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날짜나 요일의 의미도 있지만 해나 날씨의 의미도 있는 한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날 일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계 곳곳의 기후와 날씨에 대해 알아보는 한양인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나라들은 1년 내내 덥거나 1년 내내 춥습니다. 혹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쨍쨍하게 해만 뜨거나 우중충한 구름만 끼거나 보슬보슬 비만 내리는 나라도 존재하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이곳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후에 속해 있으며 어떤 생활 방식을 지니고 사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양인 세계일지를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크에서는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죠. 오늘 다뤄볼 지역은 바로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입니다. 남극은 상당히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 지역이죠. 인간이 거주하기엔 너무나 불리해 펭귄이나 고래류, 바다표범 등 일부 동물들만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과학기지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춥길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걸까요? 남극은 무슨 기후를 가지고 있을지 알아봅시다. 남극을 포함한 지구의 양극지방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고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지역인데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남극은 빙설기후에 속하죠. 먼저 빙설기후에 대해 알아봅시다. 빙설기후는 태양빛의 대부분을 반사해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지 않는 기후인 한대기후에 포함됩니다. 한대기후에는 저번 시간에 다뤘던 툰드라기후와 오늘 다뤄볼 빙설기후가 있는데요. 툰드라기후는 가장 따뜻한 여름에 기온이 0도 이상이 되어 지표면이 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빙설기후는 연중기온이 0도 이하이기 때문에 눈과 얼음만이 존재하죠. 빙설기후를 가진 여러 지역 중에서도 남극대륙이 가장 추운 지방인데요. 즉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바로 남극입니다. 또한 남극에서는 식생이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남극대륙 전체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34도이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낮은 기온은 무려 89.2도죠. 두 번째로 남극 내륙 고원지대에서는 연 강수량이 50mm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하라 사막보다도 강수량이 적어 남극대륙은 하얀 사막으로 불리기도 하죠. 지금까지 빙설기후, 특히 남극의 기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어서 남극을 더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극에도 소방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남극에서 사망하는 원인을 순위 매겨보면 세 번째가 바로 화재인데요. 남극의 공기는 극도로 건조하며 강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리고 기계와 화학물질을 포함한 여러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죠. 게다가 액체 상태의 물이 별로 없어 화재 발생 시 자체 진화도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2월, 남극 킹 조지 섬의 브라질 기지에서 불이 났는데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큰 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보고 기지에 소방관을 파견해 화재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이 났을 때 주변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 과학기지의 구역을 나눠놨다고 하네요. 남극에서 불이 나고 소방서까지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남극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기상현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에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바로 오로라인데요. 오로라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오로라는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하전 입자, 즉 이온 입자들이 고층 대기의 기체들과 충돌하여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각 입자들이 충돌하면 대기 중 원자가 들떴다가 원래의 바닥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빛을 방출하는데요. 충분히 많은 충돌이 발생할 경우 다량의 빛을 내며 이것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한편 남극은 무인도처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역사가 길기 때문에 경제와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극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과학 연구를 위한 기지만 지을 수 있죠. 대한민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남극 연구에 뛰어들어 세종과학기지를 세웠고 21세기에 들어가서는 장보고 과학기지를 건설했는데요. 이로써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남극.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소중한 남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펭귄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높아져 침수되는 지역들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남극의 빙붕 시스템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빙붕은 남극 대륙에서 빙하를 타고 흘러내려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빙하가 흘러내리는 걸 막아줘서 얼음 선반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붕이 녹으면서 빙하가 바다로 떠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힘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는데요. 해안선 쪽에 빙붕이 사라지면 많은 양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려 전 지구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남극을 지키기 위한 세계 조약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개인의 가치관도 중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빙설기호와 남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기후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이서빈,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